관 꾸미계,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, 신라 5세기, 보물 630호. 새가 날개를 활짝 펼친 느낌을 주는 관 꾸미계다. 이러한 관 꾸미계는 가운데를 세로로 접어 고깔 형태의 관에 끼워 썼다. 앞쪽 아랫부분은 관모의 앞부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뾰족하고 매끈하게 만들었다. 가운데 위쪽에는 세 개의 돌기를 표현했다. 자세히 보면 앞판과 양 날개를 따로 만들어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다. 신라의 관 꾸미개는 새 날개 모양이 줄을 이루지만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것도 있다. 새 날개 모양은 옆으로 날개를 활짝 펼친 형태가 오래된 것이며 이후에 날개의 끝이 안으로 오므라들어 위로 솟구친 형태로 변화했다. 황남대총 출토 관 꾸미개는 비교적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.